동화 한국어 버전 미다스의 손. 이 이야기는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어요. 바로 미다스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죠. 사람들은 왕이 도시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왕은 정말 금을 사랑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이 가진 금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왕국의 모든 사람은 그 많은 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죠. 왕이 가지고 있다는 금이 어디에 있을 것 같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금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미다스 왕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을 지하 감옥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왕은 매일 지하 감옥에 가서 자신의 금이 얼마나 되는지 세었어요. 왕비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서 종종 이걸로 농담을 하곤 했죠. 전하, 그렇게 매일 금을 세지 마십시오. 그러다 줄어들면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오. 금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모르시오. 왕비가 목걸이를 좀 보시오. 아름답지 않소?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좀 보시오. 네, 아름답긴 하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값비싸더라도 절대 행복을 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요. 어떻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어? 왕비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왕과 말싸움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금을 향한 왕의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공주의 이름을 마리골드라고 짓기도 했죠. 왕은 공주를 굉장히 아꼈어요. 항상 활기찬 공주는 아주 작은 것을 보아도 아름다움을 느꼈죠. 그런 공주는 종종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바마마, 이것 좀 보세요. 꽃이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날이에요. 플립의 이슬이 반짝이는 것 좀 보세요. 그래봤자 금보다 반짝이겠어. 너는 아직 잘 모르나 보구나. 가서 혼자 놀거라. 공주도 왕비처럼 왜 금이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미다스 왕이 홀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만큼 금도 많이 세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근위병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왕은 그 사람에게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이 자는 누구냐? 전하, 길을 잃고 머물 데가 없어 헤매고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길을 잃었다고 했나?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자의 집을 찾을 때까지 그를 극진히 대접하거라. 며칠이 지나고 왕은 그 남자가 실레노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레노스가 숲의 신의 친한 친구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실레노스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해줬어요. 실레노스는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요청한 건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몇 주 후 겨우 실레노스의 집을 찾게 되었고 실레노스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왕은 여느 때처럼 지하 감옥에서 금을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지? 세상에! 누구시죠?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미다스, 나는 숲을 관장하는 신이네. 제 이름은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혹시 금을 훔치러 오신 겁니까? 내가 금으로 뭘 하겠나? 그건 나에게 쓰레기일 뿐이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왔네. 고맙다니요. 뭘 말입니까? 실레노스는 내 친한 친구라네. 자네가 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알고 있네. 그래서 호의에 보답하려고 왔네. 자네가 원하는 거 뭐든 들어주겠네. 어서 말해보게, 원하는 게 뭔가? 미다스 왕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왕은 뭘 말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배가 꽉 찰 만큼의 금을 원합니다. 아니지. 집이 꽉 찰 만큼 원합니다. 아니지. 그것도 부족합니다. 잠깐만. 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제 손에 닿는 건 다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만지는 건 모두 순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내일 해가 떠오르자마자 자네가 만지는 건 무엇이든 순금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게, 그게 행복해지는 길은 아님을. 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네. 당신 같은 사람은 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잠을 이루지 못한 미다스 왕은 아침이 올 때까지 밤을 새워 기다렸어요. 그렇게 아침이 왔어요. 미다스 왕은 자신의 능력을 시도해보고 흥분했어요. 순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면 얼마나 편할지 기대되는데, 세상에 그만큼 부자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미다스 왕은 물건이 보일 때마다 모두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을 숨길 필요도 없겠어. 나가보자. 궁 전체를 빛나게 만드는 거야. 미다스 왕은 보이는 모든 걸 만지면서 걸었어요. 왕은 정원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을 전부 금으로 바꿨어요. 휴, 돌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아직 왕국 전체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행렬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내 능력을 백성 모두에게 보여줘야겠어. 하지만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일단 뭘 좀 먹어야겠군. 과일과 생선, 고기, 그리고 왕을 위해 차려진 모든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잔치상이 따로 없군. 정말 맛있어 보여. 뭐야? 안 돼! 물은 어디로 간 거지? 나 지금 목이 마르다고. 어? 이게 다 뭐야? 미다스 왕은 크게 충격을 받고 두려워졌어요. 왕은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을 하나씩 만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금으로 변해버리는 걸 지켜봤어요. 이제 뭘 먹을 수 있는 거지? 난 지금 목이 마른데 뭘 마셔야 하지? 금을 먹고 마실 수는 없잖아. 부자 왕인데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왕은 정말 슬펐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보았지만 다 먹을 수 없는 것뿐이었죠. 바로 그때 공주가 정원에서 뛰어왔어요. 아바바마! 미다스 왕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안 돼! 마리골드! 공주는 순식간에 반짝이고 아름다운 금조각상으로 변했어요. 아름다웠지만 생기가 없었죠. 숨도 쉬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다스 왕은 절규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리골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 마리골드, 우리 귀여운 딸. 말 좀 해봐. 왕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왕은 지하 감옥으로 달려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오, 미다스 왕이군. 무슨 일인가? 뭐가 그렇게 슬픈가? 선물을 받은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됐잖아. 또 다른 게 필요한가? 신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딸을 빼앗아가시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도 못 먹습니다. 금으로 만든 물은 어떻게 마십니까? 하나도 못 마십니다. 진정한 보물은 저희 딸이었지만 이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 딸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신이시여, 제 모든 금을 가져가십시오. 제 모든 걸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우리 마리골드만 돌려주십시오. 이제 깨달았습니다. 금으로는 절대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을요. 미다스 왕, 자네는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배운 거네. 금은 사라질 수 있는 거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다. 그것은 절대 죽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지. 이걸 가져가게. 이건 마법의 약이 담긴 명일세. 금으로 변한 것들에게 이 약을 한번 뿌려보게나. 이 약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걸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왕은 그 즉시 딸에게 달려가 딸에게 마법의 약을 뿌렸어요. 마리골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왕은 다시 딸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아바마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미다스 왕은 자신이 금으로 바꾼 모든 것들에 약을 충분히 뿌렸어요. 거친 나무였다가 반짝이는 금으로 바뀐 침대에도 약을 뿌렸죠. 그리고 나서 딸과 함께 정원으로 가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꽃에 약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리골드, 이것 좀 봐봐. 꽃들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잎에 맺힌 이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봐봐. 네, 아바마마.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후 미다스 왕은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차려진 음식을 전부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왕은 딸과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며 자신의 목을 축였어요. 미다스 왕은 다시는 지하 감옥에서 금을 세지 않았어요. 그 대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렸어요. 그렇게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